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동지의 탄생 99돌스의 점에서 러시아의 인터넷 잡지 림취치와 브라질 산파울로 노바 꿀뚜라 출판사, 나이제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,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, 도이칠란드 반제연단이 인터넷들의 백두산 여장군의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특집했습니다.